태양처럼 그대의 웃음소리 그 눈동자 검은 머리 그 속삭임 내 사랑 오 그대는 나의 생명 태양처럼 그대는 나의 전부 태양처럼 오늘도 내일도 온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는 태양은 불타는데 사람은 불타는 것 태양처럼 사랑은 뜨거운 것 태양처럼 그대의 웃음소리 그 눈동자 검은 머리 그 속삭임 내 사랑